노동신문은 19일 인간 추물들의 망축한 정치 만화 이런 제목의 론평을 실었습니다. 론평은 역사의 낭떠러지에 몰려 당장 명줄이 끊어지게 된 박근혜 잔당들이 그 더러운 잔영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 정통 진박으로 자초하는 이자들은 괴뢰국회의원회관에서 보수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대한애국당이라는 것을 내오는 노름을 벌려놓았다고 하면서 론평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구구보수 종당이 조작된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박근혜 잔당들의 단날마족 추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대한애국당의 공동대표 감투를 뒤집어쓴 자들만 놓고 보아도 지난 시기 박근혜에게부터 국회의원과 구구보수단체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종북소동과 동족대결에 앞장서온 악질보수 분자들이라고 하면서 특히 조원진이라는 자는 남조선에서 지독한 악질 친박계 세월호 주범 질적으로 락인된 역적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몸값도 모르고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판에서 쫓겨난 세상 못난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의 규탄 배격을 받고 파멸의 함정에 처박힌 역사의 패잔병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보수 신당을 내온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 로망하는 미친 할미를 당장 구원할 듯이 호세를 부렸으니 이것이야말로 시세의 정치 만화가 아닐 수 없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각계총은 박군의 잔당들이 무덤 속에서 바퀴 새끼처럼 기어나와 민심을 우롱하며 더러운 망동을 부리지 못하게 깨끗이 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